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 회의가 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와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도시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 전투와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교훈이 분석 총화되고, 뜻깊은 올해에 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 전투와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서도 분석 총화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산림복구 전투와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 정령을 수록한 녹화 편집물들을 시청했습니다.